없이 내 맘을 하셨고 이별마저 잘못대로 하는 너 보게 됐어. 난 사람과 발을 맞춰 걷고 있는 널 봤어.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. 나의 두 눈을 비벼보지만 그래 잊자 다짐했지만 혹시 네가 올까봐 잠이 들지 못하고 있어. 사랑에 취해서 이게